Welcome, Welcome. Girl. 고양이 소리 내봐 같이 며며며며며 내게 애교 부리며 아이쿤 며며며며며 내 심장은 쿵쿵쿵 너의 미소에 퐁당 날 사랑한다 해줘 며며며 내일 날이 꼭 안아줄래 앞이어서 소중하게 들리죠 넌 내게서 중에 나보다 더 잘할 거야 넌 내 이야기 속 주인공 근사한 고양이처럼 맘에 안 들면 난 바보네 너만의 따스한 내 마음 사르르 녹아 난 너만의 고양이 냠냠 고양이 소리 내봐 같이 냠냠냠냠 내게 애교 부리며 달콤 냠냠냠냠냠 내 심장은 쿵쿵쿵 너의 미소에 내 심장은 쿵쿵쿵 너의 미소에 퐁당